1절부터 37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전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오점을 떼는지 밤중에 있는지 땅을 파고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아직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아무 갑작스럽게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사실 그건 엄청난 두려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다알수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이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에게 직면한 우리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눈앞에 닥친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만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정말 그것을 과연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 또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만약에 그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면 뭐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큰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어떤 죽음,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삶의 끝,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최후의 하나님 이 하실 그 심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그 심판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과 심지어 처참한 그런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 말 죽음이라 죽음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되고 또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그 미래 때, 그 마지막 날의 때, 그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무화과 나무는 유대 지역에서 쉽게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개나리가 펴서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봄이 왔구나 알수 있듯이 예수님의 그러한 상식을 사용하셔서 앞에서 계속 언급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염두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네.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란 게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환난과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미래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그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대가 예수님의 그 당시 때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제 표적을 구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혹은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단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 세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이제 예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날에 어떤 그 가장 결정적인 그 날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그리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신 그 말씀에 비할 때 이 세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 어떤 존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한다면 아내와 자식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과 같은 그런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또 복되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신자라면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항상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우리에게 있을 그 심판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뭔가 그 기운 빠지는 그런 대답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점,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관심 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이죠. 우리 33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옵니다. 깨어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날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 비유를 살펴보니까 뭐예요? 타국으로 어떤 주인이 떠날 때 각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물을 맡기고 깨어 있으라고 했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주어진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늘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노아의 때 노아가 했던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거, 결국 세상과 다른 가치와 그런 다른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었죠. 노아는 마태복음의 같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24장에 보면요,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렇게 사람들은 살았고 심판이 올 때까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자신을 살리는 것은 방주이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거, 삶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지 않는 그런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분복들을 누리면서도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의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그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노아의 때에는 방주였다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그런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니 위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게 뭡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예수를 소망하고 사는 거, 그 예수를 서로에게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날이 그 최후의 심판 때가 언제 오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날의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을 전하면서 또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그리고 우리 삶에 직면한 바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두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살게 하시고 또 그분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분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분을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